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. 100번 찬반을 잊으려 해도 눈가에 고이는 그 사랑. 눈물 없는 사연이야 없겠냐마는 잊어야 할 그 사람. 품지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깨지나 말지. 이제는 잊으리. 가슴에 묻고 눈물 한 방울로 사람을 지웠다.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. 100번 1000번을 잊으려 해도 눈가에 고이는 그 사랑. 눈물 없는 사연이야 없겠냐마는 잊어야 할 그 사람. 품지 못할 꿈이라면 차라리 깨지나 말지.